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점하여 타이 조선신선협회 위원장이 4월 30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점하여 위대한 김일성 주석계와 김정일 각하께 다음없는 경모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의 용도 따라 조선노동당이 보다 빛나는 성과만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